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파괴. 거룩한 파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거룩한 파괴. 어느덧 우리는 2015년도 마지막 달 12월의 첫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1월부터 꾸준하게 쌓아온 이 새벽제단. 하나님은 첫 것을 바치는 이 정성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이 12번째 새벽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 네 사람에 의해 실려온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사람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자 지붕을 파괴하여 구멍을 내고 거기로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파괴라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파괴. 파괴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무언가를 때려 부수거나 깨트리고 허물어 버리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때려 부수고 깨트리고 허물어 버리는 행위, 이게 파괴죠. 이 땅에서의 파괴는 멸망을 가져오는 파괴요. 남을 죽이고 해야 하는 파괴죠. 이게 바로 타락한 세상의 파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괴는 반대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파괴요.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파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파괴를 가리켜서 거룩한 파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파괴는 결국 새로운 생명과 빛을 창조합니다. 타락한 이 땅의 파괴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죠. 생명의 씨가 마르는 파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파괴, 결국 생명이 창조되고 빛이 창조된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파괴를 보여주고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파괴된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파괴된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거룩한 하나님의 파괴 역사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파괴된 것이죠. 처음 것들이 다 파괴된 거예요. 이 거룩한 파괴 이후에 어떠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사망이 없어지고 애통,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어지는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창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온 이 네 사람은 이 거룩한 파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지붕을 뚫는 파괴를 통해서 결국 중풍병자에게 새 생명을 창조받도록 이들이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2015년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거룩한 파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파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파괴를 이루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거룩한 파괴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새롭게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의 낡은 건물을 완전히 파괴해야 합니다. 기존의 낡은 건물을 어설프게 남겨두면 우리가 원하는 집을 완벽하게 지을 수가 없죠. 리모델링 한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다 부숴버리고 새로 지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100% 재현할 수가 있죠.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속성, 고집, 교만, 불신, 게으름, 나태의 옛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새 집을 완벽하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옛 건물을 부수는 파괴의 도구도 말씀이요.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기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파괴를 이루는 도구도 말씀이요.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가리켜 불같은 말씀 아무리 단단한 반석 같은 것도 부서뜨리는 방망이 파괴의 도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죄악의 딱딱한 굳어진 습성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파괴의 유일한 도구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집을 짓는 기초, 반석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옛 건물들을 다 말씀으로 부숴버리고 그 말씀이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믿음의 새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짊어진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말씀이 목표였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애워싸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멀쩡한 지붕을 뚫고 그 구멍 사이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파괴를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누가 이 방법을 생각해냈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이 거룩한 파괴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지붕을 뜯어 그랬죠. 뜯어. 뜯어라는 단어 헬라어 아포스테가조입니다. 아포스테가조. 아포스테가조. 두 단어의 합성어죠. 아포라는 단어와 스테게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는 어떤 뜻입니까? 전치사로서 뭐뭐에서부터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다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아포예요. 아포. 그 다음 스테게라는 단어. 이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지붕. 즉 아포 스테가죠. 지붕을 벗겨내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다라는 뜻이. 그 다음 구멍을 내고 그랬죠. 구멍을 내고 헬러 엑소리소입니다. 헬러어로 엑소리소. 그 뜻을 보면 파내다, 뽑아내다, 파서 뚫어버리다 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내다, 뽑아내다, 파서 뚫어버리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헬러 엑소리소가 사용되어 있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눈이라도 빼어, 이 빼어라는 단어가 헬러 엑소리소예요. 무서운 뜻이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파내어서 뽑아내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절대적 충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파서 뽑아내는 이들의 행동이 바로 한 중풍병자의 생명을 맞추기 위한 이들의 거룩한 파괴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붕을 파괴하고 달아내린 중풍병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먼저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어요. 병을 먼저 낫게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죄사함의 축복을 먼저 주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구원의 축복이죠. 두 번째, 그 다음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그 다음에 병고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 병고침의 축복을 또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럼 병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축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모두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말씀하시되 죄사함을 받았다. 또한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씀하노니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나음을 받았다. 이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뚫는 거룩한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이것에 좌절하지 않고 뚫어버릴 때, 파괴하고 달려나갈 때 그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2015년을 24일 남겨놓고 있는 지금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파괴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뜯어고치고 영생의 말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모두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건강, 또 이 늘푸른 동산 교회를 뒤덮고 있는 오랜 먹구름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두 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거룩한 파괴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중에 찬송하시고 거룩한 파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